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12일 몰도바 공화국 사회주의자당 대표단, 중국 항일혁명 투쟁 연구자 계청 가족 일행, 제종 항일혁명 투쟁 연구자 김순옥 가족 일행, 해외 연구자 손원태 가족, 태양절경축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축하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과 해외 동포들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